김영류 재중저선인 청년연합회 위원장이 20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담화는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지도 밑에 진행된 우리식의 대출력 발동기 지상 분출 시험이 완전 성공한 소식은 재중저선인 청년연합회의 전체 성원들과 재중동포들의 가슴을 군사강국, 우주강국의 한 성원이라는 환희와 민족적 자부심으로 끌어넘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히 우리 공화국을 어찌 보려고 피눈이 되어 해돈비는 미제와 남조선 괴뢰 도당에게 준엄한 철출을 안긴 이번의 승리는 온 교례의 자랑이고 긍지이며 머지않아 세계는 영광스러운 김정은 시대에 김일성 김정일 민족이 어떤 새로운 기적과 비약을 이룩하는가를 환희와 경탄 속에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담화는 지적했습니다.